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이 따라 나갈 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용신 작곡인 노래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민들의 크나큰 기쁨과 한없는 자부심을 민족적 색채가 진한 음악 형상으로 훌륭히 펼쳐 보인 민요풍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 인민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민들의 높은 신뢰와 칭송의 마음, 장군님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펼쳐 보이면서 그의 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고 흥겨우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짙은 노래의 선율은 우리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인 듯 첫 시작부터 폭넓고 환희적이며 기백 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손쪽 굴곡을 이르며 전개되어 나가는 선율은 후렴 부분에서 안딴 장단을 타고 이강음적인 리듬에 기초한 뚜렷한 조약 진행으로 반복하여 흐르면서 낭만적이고 활력에 넘친 이 양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자신만만한 투지와 열정, 패기를 선율 정서적으로 민족적인 맛이 나게 형상한 노래 선율은 옴개조식과 같은 민족적인 요소와 이강음적인 리듬과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밀접히 결합된 것으로 해서 민요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우리 당 문예 정책을 빛나게 구현한 본보기로 됩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 조국 강산에 넘치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흉찬 작사, 리명남 작곡인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천만 국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를 그림이오 따르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우리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 맹세의 사상감정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 조국의 현실을 생활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시호들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림 대조상에서 4분의 4박자의 보통 속도로 씌워진 노래의 선율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지난 시기 송가풍의 노래들에서 볼 수 없었던 16분 소리표의 짧은 음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이강음적인 리듬투와 둘째, 셋째 부분이 절반 규모로 축소된 간결함이 보장된 독특한 3부분적 구조 형식 등을 자기의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히 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작된 시대의 명곡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조국 강산에 울려 퍼지네 문순님 노래 인민이해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흥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흥모의 강산에 넘치는 노래 아 우리의 힘정을 멋지는 노래 집집이 들락에서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문순님 노래 저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노래 노래 주원의 노래 감사합니다 지는 노래 아 우리의 힘정을 멈추는 노래 문순님 받들 오직한 생각 내 나라의 천만 복이 그분에 있어 일편 간신 충성 다할 맹세의 노래 노래 노래 맹세의 노래 감사 넘치는 노래 아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